한국 친구가 많아요? 1번. 아니요. 아직 안 왔어요. 2번. 아니요. 한 명밖에 없어요. 3번. 아니요. 가본 적이 없어요. 4번. 아니요.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.